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에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 군부 깡패들이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무모한 핵전쟁 연습소 등으로 하여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수십만 명의 침략 무력이 동원된 기리절부 독수리 합동 군사 연습은 이미 실전 단계로 넘어갔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핵항공모함 타격단과 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전략 자산들이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로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다. 여기에 북 수뇌부 제거를 노린 잠수작전과 우리의 주요 전략 대상들에 대한 선제 타격을 실행하기 위한 악명 높은 특수전 부대들까지 투입되어 이번 전쟁 연습의 위험성과 무모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각종 명목의 북침 전쟁 연습이 끊임없이 벌어져 왔지만 그 성격과 목적, 규모에 있어서 이번 전쟁 연습처럼 가장 악랄하고 파렴치한 침략 전쟁 도발 행위는 일찍이 없었다. 현실은 미제의 핵전쟁 도발 책동이 临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세기와 연대를 넘으며 우리 결의가 분열의 고통 속에 살아오는 것만도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우리 조국 강토가 핵전쟁의 잿더미에 묻힌다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이 과연 외세가 몰아오는 핵전쟁의 참화를 그대로 강요당해야 하겠는가? 결단코 아니다. 민족의 일원이라면 모두가 떨쳐 일어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소화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최대의 애국이고 애족이다. 온 민족이 떨쳐 일어나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의 무모한 핵전쟁 연습 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여기에 결의의 생명과 민족의 안녕을 지키는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민주당의 입장이다. 남조선의 각 당 각계층은 침략의 원흉이며 평화의 파괴자인 미국의 정체를 똑바로 가려보고 반미 반전 평화 수호 투쟁에 총궐기에 나서야 한다. 남조선을 외세의 전쟁터로 전락시키는 미국의 사드 배치 책동을 결사항전으로 짓붓이다. 미국의 사드 배치를 막지 못하면 남조선은 주변국들의 첫째가는 미사일 타격 대상으로 되고 삼천리 강토는 외세의 전쟁터로 화하게 된다. 남조선 각계층은 미국의 사드 배치로부터 초래될 파국적 후과를 똑바로 인식하고 전쟁 괴물인 사드 배치를 처리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 대결과 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날뛰는 4대 매국 세력의 준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자. 자기 민족의 운명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매국 역적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반전 평화 수호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시세의 4대 매국노인 박근혜를 단호히 심판한 정의의 촛불을 더 높이 축혀들고 동족 대결분자, 전쟁 광신자들을 말끔히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의 정당과 단체 인사들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며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자. 지금이야말로 민족성은 모두가 사상과 정견, 신앙과 계급, 계층을 초월하여 일치 단결로 떨쳐나서야 할 때이다. 북에 있건 남에 있건 조선민족의 녹슬 지닌 사람이라면 반전 평화 수호의 뜻을 합치고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 서로 상대방을 시비중상하고 경원시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저국에 기초하여 리하고 존중하며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 정당인들은 민족 앞에 닥쳐온 전쟁의 재난을 막기 위한 투쟁에서 응당 선구자가 되고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 당파와 종견, 주의 주장의 울타리를 쌓고 민족 앞에 닥쳐온 전쟁의 위험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인은 절대로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치인, 정당인들은 동족에 대한 반감과 적대의식을 털어버리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소화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남조선의 정당, 단체, 각계층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호소에 적극 화답하여 전쟁 반대, 평화 수호, 자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떨쳐 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주최 106, 2017년 3월 31일